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 화요일도 어김없이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2021년의 절반가량이 지나갔고 기말고사 기간도 찾아오고 6월도 시작됐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총 6개월간 21편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라디오의 전 시즌을 통틀어 가장 레전드 회차인 탑3를 선정하고 그 회차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들려드렸던 총 21편의 이야기들 중에서 3가지 회차만 선정을 하려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레전드 회차는 저희 라디오 팀 구성원들이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선택한 레전드 회차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전드 회차는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시즌1의 마지막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당시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됐고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됐죠. 이 법안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 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저희 라디오가 중대재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고 당시 이 라디오가 방송될 때만 해도 이 법안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이 꼭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3개월 뒤에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예외 조항을 두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분명한 처벌 기준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진리는 어떤 노동자도 예외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전해드렸던 중대재해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항상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긴 했지만 부족한 점들이 보완돼서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레전드 회차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팀의 담당 엔지니어분께서 선정해주셨는데요. 바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간호사 편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라디오에서 간호사분들이 너무나 많은 업무량에 지치고 있는데도 확진자들이나 확진자 가족들의 배려 없는 언행으로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 전해드렸었죠. 팬티를 세탁해달라, 백숙을 발라달라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받으면서 정말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런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근무가 만연하고 있거나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의사의 업무를 행해야만 하는 PA 간호사 문제 또는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를 관두는 간호사들이 늘고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하루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 이야기가 더 많은데 이만 줄이도록 하고 마지막 레전드 회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담당 기자님께서 선정해 주셨는데 바로 노인 노동자 편입니다. 이 편에서는 여러분들께 우리도 언젠간 노인이 될 것이고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노인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 또 감정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언행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취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받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유대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들을 두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타자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이 편을 통해서 특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워서 고다자라고 불리는 노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언젠간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디오의 지향점은 항상 같았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랐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가슴 아픈 사망사고를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은 적어도 노동 환경에서만큼은 적어도 인간의 기본권을 두고는 불평등함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그 권리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길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실린 노동권의 정의를 읽어드리면서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근로권이라고도 하며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적극적 의미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을 인정한다. 우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노동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시즌2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저는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